8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에 정복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블론의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안 남부를 정복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처형한 후 사기충천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숨에 정복합니다. 마게다를 비롯해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을 연이어 격파하고 철저히 진멸합니다. 라기스를 돕기 위해 급히 달려온 게셀왕 호람의 군대 역시 몰살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편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들의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가나안 남부정복 전쟁을 마침.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온 땅과 모든 왕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 남부정복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왕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위해 직접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고 누립니다. 묵상 에세이. 영적 번지점프를 해본 이의 특권. 몽골에서 사역하던 초창기, 마음이 힘들 때면 미국 유학 시절 찰스 강변을 거닐며 바라보던 풍경이 떠오르곤 했다.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그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약 5년이 지나 보스턴 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그 강변에 가보니 그곳이 너무 작게 여겨졌다. 그곳에 나를 담아두기에는 내가 훌쩍 커버린 느낌이었다. 이미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시각과 가치관이 자라났는지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 가슴속에서 흘러나왔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가둬두시지 않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갇혀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내가 머물고 싶었던 그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도록 이끄셨던 것이다. 새로운 사역지인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기 전 한국에 들렸을 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몽골이라는 불편한 환경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한국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듯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으니 말이다. 번지점프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내가 뛴 그 자리를 조망하게 하시는 전능자가 내 아버지이신 것을 말이다. 이용규의 떠남. 한절 묵상. 여호수아는 남방 지역을 칼로 치며 성읍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성은 멸망했으며 그들의 모든 땅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외치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미 이긴 싸움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작정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제 앞에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